HUBS 뉴 슈퍼 닌텐도 월드. 안녕하세요, 플레이어들. 이곳 뉴 슈퍼 닌텐도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스테이지를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동물의 숲이었죠? 닌텐도의 추억을 함께 나누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몽글몽글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는 시간이 됐다면 좋겠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닌텐도 월드로 오신 이유가 있나요? 아이고,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도망쳤다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집에 가서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또 학교 갈 시간이거든요. 왜 이렇게 바쁜 건지. 오늘은 간만에 늦게까지 잤는데 계획보다 더 자버려서 점심을 대충 때웠어요. 밥 잘 먹는 게 중요한데 말이죠. 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오늘은 닌텐도 월드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의 미션이 바로 맛있는 밥 잘 챙겨 먹기였어요. 미션에 적당한 게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달걀 깨고 반죽하고 재료 손질도 하는 게임이요. 악뮤의 후라이의 꿈. 저 거위도 벽을 넘어 하늘을 나를 거라고. 달 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어서 남의 꿈을 빌려 꾸기라도 해. 내게 강요하지 말아요. 이건 내 길이 아닌 걸.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나요? 달걀 깨고 반죽하고 재료 손질도 하는 게임. 바로 쿠킹마마입니다. 쿠킹마마는 2006년 3월 23일 닌텐도 DS 전용 게임으로 처음 출시됩니다. 닌텐도 DS. 어떤 게임기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닌텐도사에서 만들었던 휴대용 게임기죠. 이 게임기는 터치펜이랑 같이 사용하는데요. 두 개의 스크린 중 밑에 스크린에는 터치 기능이 있답니다. 닌텐도는 웬만한 터치펜 조작에 대한 특허를 전부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게임에서 터치펜을 사용한다는 개념 자체의 선구자였는데요. 쿠킹마마는 이 터치 기능을 아주 잘 활용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재료 손질부터 양념 만들기, 조리와 데코레이션까지 하나하나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쿠킹마마의 요리 재현도는 꽤나 높다고 합니다. 유튜버 게임팀은 7년 전부터 쿠킹마마 요리를 그대로 따라한 영상들을 올리는 걸로 유명해요. 왼쪽 절반에는 게임 영상을 띄워놓고 오른쪽 절반에는 재료를 넣는 순서부터 반죽 방향까지 정확하게 따라한 실사 영상을 띄워놓는 거죠. 심지어 젓가락까지 비슷하게 생긴 걸로 챙겨오다니 세상에는 창의적이고도 심심함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무척 많은 것 같네요. 더 자두의 김밥.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직접 저녁을 해 먹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뭔가 많은데 할 줄 아는 요리는 없고 결국 제일 만만한 볶음밥을 해보자며 있는 채소란 채소는 다 꺼내봤는데요. 그때 파기름을 내고 싶었나? 대파인지 쪽파인지 모를 아무튼 파처럼 생긴 걸 대충 썰어서 기름에 볶았는데 시간 조절을 잘못했는지 그거 말고도 다 잘못했는지 새까맣게 탔더래요. 그리고 어찌어찌 볶음밥을 완성했는데 맛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맛.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료를 넣었는데도 쌀맛밖에 안 날 수가 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리를 아주 못한다는 사실을요. 적어도 평균치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훨씬 더 연습해야 한다는 걸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2살짜리가 컵라면만 잘 끓여 먹으면 됐지 뭐 거창한 걸 바랐나 싶긴 한데요. 모든 걸 잘하고 싶어 했던 어린 마음에 요리도 한자리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완벽함을 추구해선가요? 왜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그냥 요리하기를 포기하고 요리 게임만 주구장창 했습니다. 악뮤의 라면인 건가? Let's go. 12시쯤에 있나 섰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은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외로운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돼 걸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밥상에 올라가도 이게 완떡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진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도 내 점심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만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oh oh Go,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분을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야 라면인 건가 사실 쿠킹마마는 닌텐도사에서 제작한 게임이 아닙니다. 바로 오피스 크리에이트라는 제작사에서 만들었어요. 많은 게임들이 그렇듯이 플랫폼만 닌텐도의 걸 빌린 거죠. 이야, 근데 이 회사 거의 쿠킹마마에 올인했어요. 저번 스테이지에서 소개했던 동물의 숲이 쿠킹마마보다 5년 오래됐는데 쿠킹마마의 크고 작은 시리즈가 5개나 더 많습니다. 닌텐도 DS, 닌텐도 3DS, 닌텐도 Wii, 그리고 스위치까지 나왔답니다. 이 중에서도 스위치 게임은 혹독한 평가를 받아서 메타크리틱 40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제작사 오피스 크리에이트에 따르면 상당히 낮은 퀄리티에도 불구하고 외주를 맡겼던 개발사가 수정을 거부하고 무단 발매에서 벌어진 참사라고 합니다. 결국 발매한 지 2년 만에 개발사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서 온라인 판매가 중단됐죠. 하지만 실망할 것 없습니다. 2022년에 애플 아케이드 게임으로 모바일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게임이 발매됐으니까요. 옥상 달빛의 칵테일 사랑. 마음을 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 지회장도 가고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 쓰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 곡의 11번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시고파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의 11번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우리 지하꽃 스페셜 스테이지 뉴 슈퍼 닌텐도 월드의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오늘의 게임과 관련된 현실에서의 사건 사고를 소개해드립니다. 따단딴 따단딴 딴 쿠킹마마 공포게임 버전이 있다? 그냥 재밌게 요리하면 되는 게임인데 공포가 웬 말이냐고요?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쿠킹마마는 마마와 숲속 친구들, 마마와 나의 요리 시간처럼 부제가 자주 붙는데요. 이 공포게임의 부제는 무려 마마, 동물을 죽이다입니다. 당연히 공식으로 발매된 게임은 아니고 동물보호단체 페타에서 패러디한 거예요. 페타는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한 동물보호 활동으로 유명한 단체인데요. 쿠킹마마에 나오는 고기 레시피에 항의하고 비건 식단을 선전한다는 뜻으로 플래시 게임을 제작한 겁니다. 여기서는 칠면조 요리를 하는 과정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플레이어는 칼로 칠면조에 목을 썰거나 배를 갈라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를 맨손으로 꺼내고 피가 철철 흐르는 게이밍을 경험하게 됩니다. 칠면조 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저도 흠칫할 정도로 잔인한데요. 사실 이건 공식 제작사 오피스 크리에이트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작물이고 내용이 내용인 만큼 게임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쿠킹마마의 제작사는 물론 판매사에서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새로 발매되는 작품에 비건 모드를 추가했다고 하죠. 과격한 반항에 정중한 대응이라 이 회사의 지향점이 뭔지 확 드러나네요. 우효의 꿀차 잊어갈 때까지 생각했어. 쿠킹마마에서는 플레이어가 완성한 요리에 점수가 매겨집니다. 보통 제한시간 안에 모든 단계를 완료했는가, 달걀을 실수로 깨먹진 않았는가, 소스를 너무 끓여서 태우진 않았는가 같은 기준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금, 은, 동메달이 주어지고 모든 메달을 합산해서 최종 점수를 받습니다. 제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메달을 받을 때 마마의 대사인데요. 마마는 이 게임의 마스코트이자 모든 요리를 마스터하고 있는 엄마와도 같은 캐릭터랍니다. 요리를 잘하면 마마가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보다 잘하네 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요리를 망치면 눈에서 불꽃이 타오르면서 걱정 마, 엄마가 다시 해줄게 라고 하죠. 뭐랄까 좀 직관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어느덧 그 지옥에서 온 볶음밥을 만든 지 9년이 흘러서 이제는 혼자서도 나름 구색을 갖춰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저번에 퇴근한 엄마한테 직접 끓인 된장찌개랑 대기업이 양념해준 돼지갈비를 해서 드렸는데요. 우리 애가 해준 저녁을 먹을 일이 다 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수한 걱정 마, 엄마가 다시 해줄게 의 단계를 지나서 곧 엄마보다 잘하네 의 단계로 가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 어른이 되기 싫은데 자꾸만 떠밀리는 것 같은 이 기분. 조금은 서툴고 가끔은 엄마가 대신해주는 지금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 스테이지 2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오늘의 제작자는 김소은, 개발자는 윤세연, 그리고 저는 플레이어 김준영이었습니다. 안녕. UBS